브라질 주체수상연구소 엔터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를 발생시키고 조선을 핵보유해로 떠민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핵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